지 혼자 세척인 각기 밀려버린 빨래를 토해내고 머린 불떡 쓱쓱 나 빼고 분주한 창밖은 벚꽃마저 바쁘고 그 심박이로 벅차기 없어도 당장에 내가 내 환생할 네 이만 보여줘 쇽 팔아서 고기라 쓰는 거딱 죽기보다 싫은데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고 또는 기타 한 번도 들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아 웃겨질까 혼자 영감을 받은 척하고 뻔한 것 할 수 봐도 떨고 떨어 중 착진 결국 you so sick of being sober 너에 대한 노래 아닌 척 살아가겠지 오늘 내일도 모레 지겹지만 척 팔아서 꽃기나 쓰는 건딱 죽기보다 싫은데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고 떠는 곁에 한 번도 들지 못하고 다 별거 없는 거잖아.